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영호 동지에게 여러 나라 외무상들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리영호 외무상에게 쿠바, 라오스, 싱가포르, 카타르, 이란, 인도네시아, 도이출란드, 로마니아, 스위스, 체스코, 에티오피아의 외무상들과 수리아 아랍공화국 내각 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민상, 브루네이 다루살람 수상실 상 겸 외무 및 무역성 제2상,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, 슬로벤스코 공화국 외무 및 유럽관계상, 콩고 민주주의공화국 외무 및 국제협조상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